줄 몰라 오지 않는 널 기다려도 그리움이 힘겨워 휘청거려도 난 힘든 줄 몰라 널 내 안에 둔 그날부터 마음을 나눴을 줄 모르고 다치고 멍들어도 시린 가슴은 닫을 줄도 몰라 쓸쓸한 세상에 나를 살게 하고 웃게 하는 건 너 하나뿐인데 사랑하면 안 되니 내게 오면 안 되니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되니 내 전부를 다 걸어갖고 싶은 사람이 있어 받아주면 안 되니 지독한 외로움 그 속에도 내가 혼자 사랑해도 괜찮아